계속해서도 어색했던 그 순간들 시답지 않은 농담마저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던 너 여전히 넌 무심한 듯 솔직한 모습이 난 좋아 아무것도 모르게 날 미소 짓게 만든 유일한 사랑 마치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는 게 너라서 특별했던 기억들이 이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어제 일처럼 선명해 이 시간이 영원하게 너와 나 이렇게 웃음이 나 멈춰지질 않아 수줍게 미소 짓는 너 한 발 더 내게 와줘 사랑해도 될까요 나 그 자리에 나 더 다가갈게요 마치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는 게 너라서 특별했던 기억들이 이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어제 일처럼 선명해 이 시간이 영원하게 너와 나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내게 기대실 수 있게 매 순간